아직 전에 기질이 공평식이지 뭐 나간 시력고 근데 기억은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 oh, 아, 왜 강점 가만히 내버려둬 좀 아 몰라 다 꺼져 니네가 나도 초밥 만들고 있어 개선해본 나의 감 Don't care about process 다시 make a princess 미련 없이 escape 난 혼자가 익숙해 괜찮은 거야 꼭 울어 힘든 거야 그냥 그저 그런데 소원